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게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두 손을 가득 움켜쥐려고 하죠.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바로 그런 아이처럼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을 갖고 싶고 더 멋진 여행을 하고 싶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열심히 찾습니다. 왜 이렇게 더 하는 걸까요? 오늘 4절이 그 대답의 말씀입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무슨 거대한 포부와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가.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탑이 되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하기도 한데 공부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재수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흔히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지지 마라. 지지 마라. 미련하게 당하지만 말고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아라. 악착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이유가 우리 사회는 가만 보면 무시당하기 싫어서 나도 남만큼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아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폼나게 살고 싶은 그런 경쟁심이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써 수고하며 온갖 재주를 다하여 이루는 일들을 보니 그것들은 모두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고 좀 더 폼나게 살려고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죽기 살기로 바둥거리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럼 과연 그런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꼬집었을 때 느낌 아시죠? 뭐 꼬집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꼬집혔을 때는 느낌 알잖아요? 이 꼬집혔을 때 얼마나 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그 작은 꼬집힘으로. 저는 이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그 욕망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려는 제 마음을 마치 이 본문이 꼬집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 전 한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된 문구가 기억에 납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 탐 크루즈가 그 타고 있는 슈퍼카 요즘 그 차가 그 뉴스거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량을 갖고 있고 또 견고함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디자인, 고급스러운 그런 외양, 아름답게 보이는 차죠. 그래서 마치 그 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 영화 속에 그 멋진 매력적인 배우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차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앵커의 말로는 뭐랄까 좀 복잡하달까 몇 년 전 한 20대 청년이 까닭 없이 그 비싼 차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 하죠. 그 심사가 어떠했을지 그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차는 부에 대한 로망이고 또 동시에 시샘의 대상이다. 이 차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걸 로망으로 삼는 사람의 심사나 요즘은 그 차가 불자동차가 돼서 샘통이다 그렇게 여기는 심사나 사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시기심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은 두 손에 가득 찬 것을 자랑하는 시기심이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갖고 싶은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싶은 그런 시기심인 것이죠. 인간에겐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또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본능과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늘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는 역동적인 그런 피조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대개는 좋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번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좋은 삶에 대한 꿈 그리고 번영에 대한 이러한 전망들은 대개 이 시대에는 광고와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광고나 미디어 속에서 그 미디어가 쏟아내는 물을 마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갈증, 그것을 갖지 못한 갈증,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지요.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세뇌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고자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고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채우기 위해서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경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이 이끄는 번영을 꿈꾸면서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삶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거기에 채우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또 쉼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거스틴은 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그 본질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그 대상이 진정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인지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안내해 줄 것인지 사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내가 지금 두 손을 움켜쥐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내게 그런 삶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시시때때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 두 손을 움켜쥔 사람이 아니라 두 손을 아예 놔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앞서 들은 예를 들자면 과자를 나누어 주는데 대개 아이들은 그것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두 손을 움켜쥐는데 개 중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기만 기다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얌전한 것 같고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런 아이는 게으르거나 아이답지 않은 어떤 그 삶의 의욕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아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5절에 전도서 이 성경의 기자는 그런 사람을 안타깝지만 우매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매자 같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축낸다. 스스로를 망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무책임할 수도 있고 또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창조의 명령을 가진 자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과 사명을 결국 무시하는 셈인 것이죠.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한 안수 집사님께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라는 그런 자기 점검표를 직접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나는 어떤 일꾼인가 20가지의 유형을 적어 보내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걸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부터 10까지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그 척도에 맞게 검사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자기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그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 첫 번째는 말씀형입니다. 생각과 말로는 원하지만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두 번째는 기분형입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계산형이에요. 내게 유익한가를 먼저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유형이죠. 네 번째는 명예형입니다. 직분 맡기를 좋아하지만 맡은 후 역할에 소홀한 경우를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과분수형이랍니다. 자기 몫이나 능력을 과신하고 시작하지만 감당하지 못하거나 완수하지 못한다. 다섯 가지 유형이 있죠. 또 여섯 번째는요, 소극형,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일곱 번째는 의존형, 혼자서는 못하고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고, 여덟 번째는 과거형, 현실 파악보다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이나 고정관념을 앞세우는 사람을 말하고, 아홉 번째는 돌진형, 먼저 시작해놓고 뒤에 수습하는, 그래서 무리하는 경우를 말하고, 열 번째는 과시형, 자신의 경험, 지식, 은사, 또 여러 활동들을 남에게 드러내고 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1번째는요, 고집형입니다. 자기 의견 주장, 관철되기까지 남의 의견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고, 12번째는 불평형, 자이건 타이건 핑계하고 불평하고 조건이 뒤따르는 경우를 말하고, 13번째는 비판형입니다. 내일보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시비 가리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유형을 말하고, 14번째는 교수형, 자기 인격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과신하고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15번째는 면피형, 약점, 치부의 노출을 가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경우. 또 16번째는 이간형, 남의 말에 자기 기준에 비판을 더하여 당사자나 제3자에게 전파하고 이간하는 경우. 17번째는 표리부동형, 남 앞에서는 선난 선녀인 채 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18번째는 무관심형,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유형. 그리고 이제 참 많은 걸 이분이 쓰셨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18번째가 다 어떻습니까?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번째, 20번째가 이제 이 집사님이 제안하면서 이게, 아,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9번째가 회개형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점을 찾는 경우를 말하고요. 20번째는 사명형. 목적과 결과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깨달아서 자기 몫을 사명감으로 또 책임감으로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예 두 손을 놔버린 사람은 이 스무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아무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일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느니 아예 그냥 손을 다 놓고 편히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게 좋다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직접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고 문제를 꼬집어 말하는 것을 마치 의로움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의 이 스무 가지 유형을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개인적인 이유에서건 또 공동체적인 이유에서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아예 손을 접어두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곳이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이제 입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상처나 또 아픔들을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손을 접어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또 작은 책임을 맡아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점검표를 주신 안수 집사님은 바람직한 일꾼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형과 사명형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추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그 집사님이 스스로 그러한 평가 문항들을 만들어보고 또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에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마음이 현재의 모습 아니 그 이전의 과거의 모습을 볼 때 비록 두 손을 다 놓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저는 거룩한 갈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소유와 또 경험과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도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지만 때로는 두 손을 놓고 지내야 하는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의 삶의 실존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 아예 두 손을 놓고 싶고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두 손을 다 놓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거룩한 갈망을 가져봄직하지 않나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경쟁심이나 어떤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면 채워질 수 있는 진정한 그 기쁨과 안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눈뜨고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두 손을 다 펴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갈망은 두 손을 다 놓은 인생에게서도 새로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이런 열매를 거두는 기쁨, 이런 열매를 거두는 보람, 그것을 즐기는 것이 저는 우리 인생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지위나 성공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거룩한 갈망이요, 거룩한 욕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갈망은 그 인생이 어떠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예 손을 접은, 아예 손을 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고 실감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한 손은 가득 채우고 한 손은 편,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4절과 5절에서 양 극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개했죠. 두 손을 꽉 쥔 사람, 두 손을 아예 다 놓은 사람, 그리고 6절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한 손은 가득하지만 한 손은 핀 사람을, 한 손은 비워두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한 손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근면한 수고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손은 비워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비워둔 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남겨둔 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childish와 childli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요, 두 단어가 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child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childish는 유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childlike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치하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10대의 마음을 꿰뚫는 설교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더피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유치한 신앙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 소개하는 유치한 신앙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저주로 여기는 경직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유치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믿는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행이라도 찾아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하는 것을 유치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유치한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속히 응답이 없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으면 초조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을 유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작은 머리로 그 무한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자주 시험에 빠지곤 한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해야 된다라고 믿는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이런 특징을 유치한 신앙이라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다 이렇게 믿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긍정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도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렇게 믿는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정금같이 자신을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긍정적으로 말하고요.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는 예, 아니요, 기다리라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한 가지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고집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인생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시편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생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표현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는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가 말하는 한 손은 성실과 열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러나 다른 한 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워두는 그러한 신앙인, 그 신앙인이 바로 이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말씀을 따라 한 손을 비워두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죠. 한 손은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한 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워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면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싸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낯선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 속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성실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실함과 그 신실함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신자된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워둔 한 손, 그 다른 한 손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비워둔 한 손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넌 손해본다고, 그렇게 살면 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혹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 길을 가련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명하신 분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우리를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은 세상의 것을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손만 채워도 다른 한 손은 주님을 위해 남겨두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삶의 기쁨을 실감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영원한 나라 미래에만 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으로 임하는 것을,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